생각에 아파도 참아 내겐 참아 건네기 힘든 사랑의 종말 사람이 정말 변할 거라곤 상상 못했대 우리는 하나 세상 그 누가 너와 날 갈라놓을 이런 사랑의 결말 꿈에도 정말 생각 못했대 가슴에 담아두었던 걸 다 하나 둘씩 끌어내 못다 털어놓고는 싶지만 쏟아지는 너의 눈물 난 참아 볼 수 없어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눈을 감고 손을 빌어 아프지 말어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뜨며 이별을 다짐해봐도 추억은 많고 사랑은 깊고 각자의 길로 돌아서 자고 사랑을 고백하던 그날의 떨림처럼 소주를 버리고 벌컥 맞으며 헐떡이를 심장으로 요긴해봐도 너무도 여린 그간 여린 너의 마음 다치게 하기 싫어 나는 애써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 그만 좀 울어 나도 마음이 아파 사람의 마음이 이리도 쉽게 변할 줄은 몰랐어 사랑한다 이 말로 너의 마음을 훔치고 믿어달라는 진실로 내 입술을 빼앗고 새끼 손가락 걸어 나도 왔던 그 약속 슬픔 다가온 이별마저 이겨낼 수 있다고 사랑한다 그 말로 너의 마음을 훔치고 믿어달라는 진실로 내 입술을 빼앗고 새끼 손가락 걸어 나도 왔던 그 약속 다짐했던 그 말도 주장력을 당하고 기억나 내 손을 잡고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려 널 벽에 밀치고 껴안아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은 내 볼을 간지러 피고 달콤한 촉감 저 붉은 노을보다 빨개진 너의 볼 흔들리는 두께고 난 정말 황홀했어 너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던 그 약속 사랑한단 그 말도 벗어버린 교복처럼 지속될 순 없다고 만나고 있지만 넌 내 말을 싹둑 잘라 헤어져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 달라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 이제는 그만 기억으로 남아 같이 가고 싶지만 난 이별은 정말 쉽지가 않아 너무도 여린 그간 여린 너의 마음 다치게 하기 싫어 이별을 빙빙 돌려 전하고 있어 그만 좀 울어 나도 마음이 아파 사람의 마음이 이도 쉽게 변할 줄은 몰랐어 It's not just love song ちょっと 달콤했던 내 감성의 보물서 모든 만나가 헤어짐이 맞닿은 저 지평선 일곱 색깔 뭉치게 아름다운 그 빛깔 속에 겨울 단잠을 깨어 고개 드는 감성의 기지개 난 표현에 무지해 그래서 또 말 못해 사랑은 언제나 꽃잎처럼 피고 지는구나 It's not just love song